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로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의식주에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아요. 사실 의식주만 다 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로 필요하다. 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다. 뭐 그렇죠. 사실은 그게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요, 또 그 위 단계에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정신적인 거라 할 수 있겠죠. 뭐 사랑과 뭐 우정, 친구들과의 관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또 그것만 필요한가? 정신적인 것도 충족되어지니까 영적인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또 영생은 뭘까? 구원은 뭘까? 내세는 과연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육적인 것이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육적인 필요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인생을 좀 더 깊이 더 살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육적, 정신적, 영적 이 필요를 다 채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덜어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나 주변에 보면 뭔가가 항상 모자라죠. 그렇죠? 내 필요는 있는데 채워지는 것은 항상 없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넉넉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는 다 주고 싶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못되고 못된 사람이라도요, 자녀가 달라면 줘야 돼요. 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주 못된 아버지라서, 아주 이기적인 아버지라서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더라도 죽으면 주게 되더라고요.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자식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는 거지. 아직 필요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방법을 주셨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 자, 오늘 본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음의 법칙. 이거는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야.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 말.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죠? 나는 분명하다. 나는 정확하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좋은 걸 거둔다는 거예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심음의 법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해. 뭘 심느냐? 뭘 심어야겠지, 씨를. 뭘 심어요? 이 중에서 저는 중요한 시가 두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말의 시입니다. 무슨 시예요?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말이 시가 된다.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몰라요? 말이 시대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 중요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 말의 씨를 심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강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똑같은 내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 그만큼 확실한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법칙이라는 거. 이 법칙이에요. 그냥. 그럼 여러분 말 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놓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말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혼자 하는 얘기도 들으세요. 마음속의 언어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고 복된 말씀일 수도 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에 관한 이 예화를 꼭 써요. 많이 들으셨어요. 남편이 속을 많이 썩입니다. 속을 썩일 때마다 뭐라 하니? 아유 저런 인간. 저 인간하고 사느니 혼자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저 인간 귀신이 안 데리고 가냐. 귀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다. 오늘 밤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딸과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남편이 확인했어요. 실성했죠. 뭐 실성. 그 자리에서 대성통고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혼자 살라고 죽냐. 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말대로 됐잖아. 왜 울어 엄마는. 인생이에요. 말대로 돼. 말 써야지. 말에는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어요. 축복의 언어와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저주의 언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입으로 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입으로 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는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 우리 입술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살리는 말을 사용하느냐 죽이는 말을 사용하느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저주의 언어를 그건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다. 생기란 말은 살리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기운. 살리는 기운. 살리는 생기가 충만한 사람은 생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뭘로 나오냐?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살아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남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 남을 죽이는 기운이 뭐냐면 살기라는 거예요. 살기. 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살기가 나타나냐? 말로 살기가. 생기가 내게 있으면은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살기가 되어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뭘로? 말로 죽고. 이게 우리 언어의 중요성이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못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어요? 저는 믿음의 다른 말을 용기라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정말 용기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죠. 아니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따라 같이 하는 건 쉬워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대 2예요 여러분. 10대 1, 10대 2가 쉬워요. 과반수만 돼도, 과반수가 돼도 힘든 건데, 여러분. 20% 가능성 가지고 할 수 있어요? 90% 갖고도 못 하는데? 99% 갖고 가능성이 있어도 1% 부정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데? 여러분, 진짜 99%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1%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싹 뒤집어 버려요.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믿음의 언어죠. 믿음의 언어입니다. 욕심에서 지가 노력해서 의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상황이나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언어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죠. 법칙이야. 말이 시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외모예요. 외모. 외모 호감 줘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꼭 깨끗한 거예요. 외모.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로 호감 사는 거예요. 말로 호감 사세요. 생긴 건 그럴 때 생겼는데 정말 말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언어 쓰고 링컨이 교육받을 그랬어요. 링컨, 너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는 사람 가까이, 불신적인 언어 사용하는 가까이 하세요. 되는 게 없어요. 확신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가까이 가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기로 넘치세요. 생기로 영적 세계, 여러분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중요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놀라운지.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조건 말씀으로 지으시고 현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으시고 영적 물질을 영적 존재를 우리 주님께 다루실 때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영적 세계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죽은 사람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어요? 호흡을 갖다 놓고 수혈을 하고 심장을 막 팡팡 뭐 어떻게 하고 뭐라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권세 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세요. 아멘하신 분은 이 말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쓰세요. 말의 권세.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번이라도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하는 일이야.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하셨잖아요. 말의 권세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능치 못함. 사실은요, 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변화됐다는 이 말은 뭘로 변화되느냐? 제일 먼저 말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말의 변화. 어떤 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말이 바뀐 거예요. 복된 언어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해. 육적인 인간이지. 죽어도 못해. 나는 혈액형으로 봐서도 못하고 나는 별자리 운세를 봐서도 나는 못하고 나는 태어나서 어떻게든 이거는 내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죽어도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다고요. 이게 안 바뀌고는 안 돼. 변화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 변화는 뭐냐?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사랑이란 말 난 죽어도 못해. 하는 사람이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와요. 왜 못해, 그걸? 뭘 아끼려고 안 해. 죽으면서 제일로 억울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 써야 될 말을 나중 가서 써요. 죽을 때 딱 한 번 하고 죽어. 이거 어리석은 인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진작 써. 진작.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하고 꼬르륵 죽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말이에요. 쓰란 말을 평소에 늘 그 말의 변화라는 말이 변하면 여러분 상황 바뀌고 습관 바뀌고 이런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환경이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분은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분은 더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바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도 하고 오직 오죽하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알아요? 여러분? 장미꽃이 왜 아름다울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까시겠어? 아, 그런 거 아니지. 장미 보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 장미야 너 참 예뻐. 이 소리 들으면 제가 더 예뻐져야지. 장미 보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쁘다. 아름답다. 와 감탄사. 장미가 예뻐질 수밖에 없잖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특별히 딸, 특별히 손녀. 아우 예뻐. 야 집사님, 응? 태민이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이런 미스코리아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태민이에게만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우리 강집사에게 한번 시작해. 시작. 잘 안 해주는 모양이구나. 여기도 어색하고 여기도 어색해하고. 하, 예쁘다. 정말 내 당신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 문숙 권사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설 장면 오늘 시작해봐요. 시작. 시작. 아멘.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장미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말. 한번 했으면 딱 좋은 분이 있는데 안 할 것 같아. 죽어도. 우리 엄집산이 안 하실 것 같아. 속으로 하는 분. 저분은 속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많이 해요. 아,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진짜 말의 권세. 우리 조 장로님 제가 볼 때마다 장로님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교회원이 얼마나 건강해지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군사님 왜 이래? 힘들어? 왜 또 안 좋아진 것 같아? 할 필요 없어. 당신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아졌네. 아침에 일어나면 와 보름달까지 얼굴이 밝네. 당신 왜 이렇게 좋아하셨어? 할렐루야. 좋아진 하나님 약속하셨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창조적인 사람은요 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언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요 창과 방패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이었어요. 말. 골리앗이 어떻게 했냐? 말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서 모욕했어요. 모욕했죠. 그건 죽일 놈이죠. 그건 죽어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었어. 말로 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해서 찬송했어요. 찬송했죠. 와 다윗은요 말로 용맹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말이 용맹해요. 언어가 용맹해. 틀려요. 골리앗이 가진 게 이 지상 최고의 것을 강함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라도 말에서 실패란 하나님을 모욕.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러분 이거 지금 계란이 바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룻강아지가 지금 하룻강아지가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말을 보세요. 말을 한번 보자고. 말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너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가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목을 칠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와, 여러분 이런 말 한번 사용하신 적 있어요? 사용하신 적 있냐? 이게 다윗과 우리 차이.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 다윗처럼 사느냐? 이렇게 살 거냐? 사느냐의 차이. 여기서 이런 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비슷한 말도 사용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발붙고 나서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 해도 다 해줘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총,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구하지. 아니 알아서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하나님 너무 크시고 많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너무 많으시면 자꾸 하나님한테 갖다 써도 괜찮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야.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 절대. 가롯 유다가 왜 망했어? 그건 안 돼. 부정적인 언어로. 맨날 계산만 하고 마리아가 주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해서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도 안 나와. 계산도 못하겠어. 그냥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깨가지고 주님의 장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되었는데 정말 이게 너무 귀해서 그 주님 앞에 가서 가로니가 뭐라고 저거 300대나 성경에 보니까 분하여서 화를 냈대요. 화를 말로 부정적인 말로 그걸 왜 하냐. 너 미쳤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네가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짓을 해? 이거예요. 이걸로 망했어. 바로는 그걸로 망했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킬 수 있도록 전해주거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마리아가 나중에 믿음이 계속 자라서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의 새벽에 첫 목격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 마리아예요. 얼마나 믿음 못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세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8절부터 보십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심는 얘기예요. 심는 얘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먼저는 말을 심어요. 말의 씨를 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의 씨를 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요. 심는데, 여러분 심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뭐라고 해요? 심대, 선을 행하되, 심어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세상의 영적인 실패가 뭐냐 보니까 하던 것을 안 하는 거다. 제가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타락, 성도의 타락은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다. 왜 안 할까요? 하던 짓을 왜 안 할까요? 뭐에서 안 해요? 뭐가 들어서 안 해? 시험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심어가되 헌신의 씨를 심어가되 낙심하지 마라. 계속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했으면 심었으면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죽겠어. 여러분 헌신의 봉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봉사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해주실 때까지? 졸업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졸업시켜 주세요? 안 해요? 졸업시켜 주세요. 영광으로 졸업시켜 주세요. 내가 그만두면 뭐예요? 졸업이에요? 자퇴예요? 자퇴는 아무것도 아니야. 졸업장 받아야지 중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퇴장 아무것도 없어. 졸업장 받아야지. 학위를 얻어야지.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몇 번 한 건데 과천에서 목회 뭐 몇 분 간 그때 성미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 성미 갖고 왔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쌀로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 포대씩 뭐 안군사님 다 하셔서 다 알아서 하시고 그때는 성미 주머니에 가지고 성미 갖고 제가 성미를 먹었잖아요. 목회장 성미 먹어요. 그 성미를 여러분 갖고 오면 그걸 부어 가지고 쌀통에다 이렇게 부어놔요. 헌금함 옆에 또 쌀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근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가져갈 날이 왔어. 가져갈 날. 그런데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거죠. 밥 먹으라고 돈도 주고 쌀 좀 가져가실래요? 제가 물었어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쌀통에 그냥 목에 쳐박고 쳐 그냥 팍 끌어가지고 담아서 줬어요. 제가 이제 주면서 아유 우리는 뭘 먹나 조금만 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 다 줘야 되겠다. 딱 다 긁어줬어.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야. 진짜 그 이후로 쌀이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뭐 다 우리 성도들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제 몫을 준 거예요. 제 몫이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정말 뭐 끼니를 못 이어간 건 없지만은 그러면 쌀을 사야 되는 걱정도 좀 있었어. 근데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그 걱정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졌어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철저하시고 분명하십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실천하신 분들이 있더라, 있어요. 목회하던 이거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간증해요, 간증. 정말 복받아요. 정말. 그분들 정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체험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아주 그 진리처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이 말씀대로 좀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강요한 것도 없고 뭐 권면한 것도 없고 뭐 해달라고 전화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국 가 있기 때문에 혼자 태행이랑 같이 있는데 저는 먹을 게 더 많아요 지금. 집사람 있어도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요즘 조금 빠진 건 왜냐면 3일 금식했어요. 제가 교회 이제 미국 가면서 교회도 비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3일 정도 했어요. 그런데 참 관심 가져주고 생각해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집에서 음식 만들어서 갖다 놓고 어째 뭐 그건 뭐 왜 관심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관심이.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심는 거라. 그게 다 심는 거라. 그게 다 축복의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 제가 아니까 한 거예요. 이건 좀 한 번 더 할게요. 저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뭐 그렇죠. 항상 부족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우리 태행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태행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못 가니까 들어와라 그랬어요. 등록 고등학교까지는 또 제가 근로 장학생하고 뭐 해서 그냥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학교는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스칼라십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 정말 어려운 거고 또 그 학교가 또 좋은 학교라서 함부로 안 줘요 장학금도. 근데 거기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하면은 걱정이 더 생길 것 같아요. 4만 불, 5만 불. 우리나라 돈을 1년 학비가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거는. 들어오라고 했죠. 들어오는데 얘가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일단은 대학교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학교가 레벨이 한 세 레벨 정도가 있는데 최고 대학이 있고 그 밑에 대학이 있고 그 밑에 떨어진 대학이 있어요. 유덥이라는 대학은 최고 대학이고 그 밑에 와주라고 워싱턴 주립 대학교가 있고 또 그 밑에 대학도 또 있는데 저는 한 두 번째는 세 번째 해라 이왕 하는 거 했더니 지는 첫 번째 합격한다. 내심 기분 좋았어요. 왜? 백발백중 떨어질 거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백발백중 넌 떨어진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기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려면 그래도 한국 애들 전부 과외시키고 전부가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켜. 걔는 맨날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다니고. 정말 떨어져서 들어오면 참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올 걸 딱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아빠 합격했어요.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걱정이 더 큰 거지.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에요. 걱정도 대견스럽게도 해요. 합격했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합격한 걸로 족하다. 합격증만 가지고 졸업장 대신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합격까지 했는데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것도 나보다 믿음이 더 있더라. 합격까지 했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마시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합격까지 시켜놨는데 또 들어와야 합니까? 우리 아들 이야기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겠습니다. 며칠이 더 전화가 와요. 홈스테이로 굉장히 싸게 해주는 미국의 할머니가 계신데, 그 집이 거기 가서. 여러분 홈스테이 미국의 홈스테이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더 비싸요. 한국 사람은 자꾸 챙겨줘야 되니까 미국 사람은 안 챙겨줘요. 샌드위치 하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챙겨줘. 그러니까 싸. 엄청 싸. 두 배 정도 싸. 미국 사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미국 사람 집이 미국의 중산층 이상인데 우리 안권사님 가셔서 봤어요. 이번에 애들 가서 다 만났어요. 캐럴이라고 천사의 천사. 이 할머니가 태영이 오늘 탱이 보고 이러더라는 거야. 야, 너 나하고 변호사 사무실 좀 가자. 얘는 걔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얘가 대학까지 학교를 됐는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집을 해낼 수도 없고 얘는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양자 삼아야 돼. 그러면 학비가 좀 싸져요. 한 5만 불에서 한 12,000 불 정도로 싸지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12,000 불도 쉬운 거 아니죠. 그래도 한 1,500만 원 되고 학비만. 그 다음 생활비 줘야지. 그 다음에 차 사줘야지. 기름 떼줘야지.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진짜 4, 5천만 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겠다. 데리고 전화 왔어요. 아빠, 최를 할머니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결국에는 자기를 이렇게 성인 양자로 입양해서 뒷바라지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쟤는 돈 걱정 없이 졸업할 때까지 아주 부유하게 다녔어요. 아파트를 하나 빌려줬지. 세지 세세. 차 한 대 사줬지. 생활비 주지. 학비 주지. 뭐 해주고 용돈 주지. 그렇게. 앞으로 이제 지 몫은 뭐냐. 이제 잘 돼가지고. 있는 그 페럴 가정도 제가 너무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할머니인데 건강이 좀 안 좋은데 모시고 살고 싶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안타까워. 한국이 어렵다 그러면 한국이 전쟁 난다면 매일 전화 걱정해요. 매일 걱정. 한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내 간간이 곰곰이 생각해.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런 복을 주시겠냐. 무턱대고 이런 복을 주시겠냐. 우리 이대호 장로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차를 사줬어요. 소나타를. 그 소나타를 타고 다니 사줘가지고 타고 다니는 뭐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뭐 어려움이 좀 생기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 장로님 아들이 왔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할 틈도 없어요. 상의 그냥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랑 어디 좀 갑시다 그랬어요. 어디 가요? 중고차 시장 한번 가보세요. 왜요? 아, 가보세요. 차 팔 겁니다. 차 팔아서 헌금할 거예요. 장로님이 반대할 말릴 겨를도 그냥 내가 제가 막 갔어요 그냥 우장. 장로님 입장이 참 난처했겠지. 이걸 어떻게 말릴 수도. 내가 너무 강한. 그 가가지고 가, 그 바로 그냥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했어요. 헌금.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 심었어.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시고. 교회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근심하고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빚은 좀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날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나날이 더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고 어느 날 쌀 걱정 안 하듯이 돈 걱정 안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셔야 돼. 그게 언젠가 물질도 풀어줄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의 물질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교회 문제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 경제적 문제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만 이거 아는 사람은 아이고 심어야지 어디다 심을까? 찾아다녀. 농가 밭을 찾아다니지. 내가 내 농가 밭이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여러분의 농가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냐? 분당 진성교회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막고 심어봐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기다 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행에다 심어봤자 고작 2%밖에 안 되지만 내한테 심으면 3천배, 6천배, 만배론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퍼센타이지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하급수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 많이 가요. 안 심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뿌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맨날 모자라요. 진짜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만나러 살지 말고 열매로 살자. 만나러 사니까 맨날 모자라요. 만나는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모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심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아보려고 하는 거야. 주입사님, 만나는 먹으려고, 만나는 먹으려고 모아, 안 모아? 내일도 먹으려고 모으지. 모았지만 있어, 없어, 그게?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 모으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안 돼, 없어. 우리가, 우린 자체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은 모아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는 모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뿌려서 사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려고 만나를 모으려고 죽을 힘을 해도 죽을 힘을 갖고 노력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모아놨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열매로 사는 우리들 열매로 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기만 하면 내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안 믿어져. 뿌리기만 하면 내가 해준다. 그게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내 아버지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문제이지만 자녀들 여러분처럼 살게 하고 싶어요. 자녀들 위해서도 뿌려. 뿌리는 거 보면 그대로 배워. 그대로 배워.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복을 좀 받고 살아갑시다. 우리.